쓸쓸한 거리에서 한적한 이 거리에서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발길을 멈추네. 맺을 수 없었던 인연이라서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던 그 모습 영원토록 지울 길 없어 헤매도는 이 거리에 놓을 만하네. 없었던 인연이라서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던 그 모습 영원토록 지울 길 없어 헤매도는 이 거리에 놓을 만한